너에게 해줄 얘기가 있어. 가까이 와 날 손을 잡아봐. Open your mind. 너의 마음이 열린 그곳에 잊지 않게 그 꿈을 꺼내어봐. 때론 보이지 않아. Ho ho ho ho ho. Just let it go. Until we die, 끝까지 함께 할 거야. Take my hand. 어느새 이 얘기가 끝날 때.